면류관 벗어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오카리나 연주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카리나로 찬송을 들으니 마치 천사의 소리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찬송 면류관 벗어서의 원래 제목이 천사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이 곡은 1800년대 중반에 나온 것으로 영국 티생의 교회 음악가이며 성 조지 교회와 영국 황실교회 오르가니스트로 활약했던 조지 웰비가 작곡한 곡으로서 매우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가락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역시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였던 매튜 브리지스가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나오는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라는 성경 말씀에서 수많은 면류관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사하다가 큰 감동을 받고 이 곡을 작사하였다고 합니다. 1절 가사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의 면류관은 왕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온 백성의 죄를 속하여 주신 만왕의 왕이심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의 면류관의 의미는 사랑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하는 당위성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상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청해서 받은 상처요. 우리가 받을 상처를 대신 받으신 사랑의 증표이며 그 사랑의 표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 우리가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그분만이 이 면류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 온 세상이 전쟁을 그치고 참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3절까지 짧은 찬송입니다만 원래 이 찬송은 6절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의 주가 되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드리는 경이로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원 찬송을 보면 1절은 사랑의 주님께, 2절은 성육신하신 동정녀의 아들에게, 3절은 만물이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에게 면류관을 드리자고 찬양했고, 4절 또한 사랑의 주님께, 5절은 평화의 주님께, 6절은 만세의 주님께 면류관을 드리자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구통일 찬송가에서는 1절, 4절, 5절만을 옮겨놓았지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하늘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 궁금증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욱 그런데요.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는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앞에는 24장로들과 각 지파에서 온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이 서 있는 웅장한 모습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란 말이 하나님 앞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 하늘나라의 광경이 늘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자연스레 그런 하늘의 모습이 상상되기도 하지요. 면류관 벗어서란 곡이 만들어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소리로 불려진지도 거의 200여 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송을 만들었던 작사자 매튜 브리지스와 작곡자 조지 웰비의 전달하고픈 의도가 얼마나 이 곡에 남아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찬송가에서 이 곡을 펼쳐보면 오른쪽 위에 작은 글씨로 디아데메타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말은 그리스어로 면류관들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류관 벗어서의 영어 제목은 크라운 힘 with many crowns입니다. 이 제목에서 보다시피 매튜 브리지스는 6절까지의 가사에서 각 절마다 면류관을 하나씩 열거하며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라고 찬송 가사를 썼다고 하네요. 이후 알포드의 수도 원장인 트링은 이 찬송이 너무 좋아서 6절로만 있는 것이 아쉬워 생명의 주님께 라는 한 절을 더하여 7절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찬송가에는 원문의 1절과 4절, 5절만을 택하여 총 3절만으로 간추려져 있지요. 작곡자의 의도를 조금 외면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찬송의 매력은 작곡자의 의도에도 숨어 있습니다. 학교 음악 시간에 배웠듯이 음악은 크게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순음악과 경음악으로 분류하지요. 저는 사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만 음악에 대한 이해를 가지신 분들은 이 면류관 벗어서의 수준 높은 작곡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들 합니다. 특히 베이스 파트에 주목해보면 베이스 파트는 대부분이 한 옥타브 범위 내에서 소리를 내게 되어 있고 음성이나 악기가 똑똑히 음을 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일수록 템포를 정확히 맞추어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찬송을 건축에 비유한다면 수백 년 역사를 지닌 예배당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대하는 듯한 그런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시티에 있는 오래된 키위교회에서 오클랜드 장로 중창단의 창단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내부의 다양한 건축 양식을 살펴보느라 올려둔 고개가 무척이나 아팠는데요. 한참 동안을 살펴보아도 참 아름다운 예배당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정교한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습, 높이 솟은 종탑, 다양한 나무의 맞춤, 그리고 문이면 문, 창이면 창,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정성을 다한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단순화된 건축 양식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고풍스런 멋이었지요. 그러한 멋들이 이 찬송가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의 묘미는 또 있습니다. 혹시 우리말 찬송과 영어 찬송을 같이 볼 수 있다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말 찬송에서는 1절에서도 면류관 가지고로 시작하고 2절과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면류관 가지고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어 찬송가를 보면 각 절마다 둘째 마디의 면류관 가지고의 높이솟은 고음은 crowns, love, peace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호나 깨어서의 두 마디는 이도식 상승 모방으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으로 발전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주어서 더욱 실감이 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치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자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귀하고 아름다운 찬송 함께 들어보며, 함께 부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미였습니다.